fête. Bon, attends. We came over. I'm doing on cover. You know what to do. That's right. Now don't get an anti-system 모든 게 적대 관계 누군가 믿어봤자 돌아보는 건 한편이 등에 꽂힌 칼 세상이 야박해 볼멘 소리 늘어봤자 철들락해 가수를 이끄는 건 1%의 꼰대 다 같이 있는 사람들하고 그들이 나를 선택해 오케이 받고 나면 쓰고 버려 씻다 뱉은 껌처럼 난 내게 거리 적대 길바닥에 껌처럼 I'm doing undercover 함부로 날 평가 못해 book by the cover 출발점은 떨어져 yeah. 봉처럼 bounce back 내가 위협해도 위겨내 놈들은 my backpack I'm doing my do my do do my thing 너네 불이 나 불이 나 book 불이 나 yeah. Run away run away 도망가라 눈에 안 come my way 나와 뜻을 모두 같이 그래 암적인 너희들의 그 세력에 난 맞서 싹 다 밀어버렸기도 뻔청이라는 가면 걷게 해줄게 만천하의 결국에 걷게 해줄게 네가 만든 그 가시 암적인 너희들의 그 세력에 난 맞서 싹 다 밀어버렸기도 뻔청이라는 가면 걷게 해줄게 만천하의 결국에 걷게 해줄게 네가 만든 그 가시고 No you can't judge me No you can't touch me 썩은 내가 나는 널 찾아 밝힌 다음 부셔 전부 다 뒤집어 break down No you can't chase me No more don't say to me 썩은 내가 나는 널 찾아 밝힌 다음 부셔 전부 다 뒤집어 break down 술을 청한 거는 각인시키는 장치 이곳은 위협을 약속을 심판할 장소 아무렇지 않은 채로 끌려가는 시스템 모두 다 말은 해도 수긍하는 건 비슷해 참고 삼키지 않아 그냥 차라리 뱉지 지금 넘어져도 언젠간 위협을 외침 비웃어도 되게 스케어던 대로 어차피 네 썩은 치부를 노려낼 때 내가 웃을 테니까 I'm doing undercover 감옥 안에 보세 나를 드러내는 순간 너는 감옥 안에 속죄 도망가 빠르게 나 피해 답이 따위는 없어 어차피 결국엔 네 위에 자리해 so I do my do my do do my thing 너네 불이 나 불이 나 불 불이 나 yeah. Run away run away 도망가라 눈에 안 come my way 나와 뜻을 모두 같이 그래 암적인 너희들의 그 세력에 난 맞서 싹 다 밀어버렸기도 뻔청이라는 가면 yeah. 걷게 해줄게 만천하의 결국에 걷게 해줄게 네가 만든 그 가시고 hey. 암적인 너희들의 그 세력에 난 맞서 싹 다 밀어버렸기도 뻔청이라는 가면 yeah. 걷게 해줄게 만천하의 결국에 걷게 해줄게 네가 만든 그 가시고 hey. No you can't judge me No you can't touch me 썩은 내가 나는 널 찾아 밝힌 다음 부셔 전부 다 뒤집어 break down No you can't chase me No more don't say to me 썩은 내가 나는 널 찾아 밝힌 다음 부셔 전부 다 뒤집어 break down I do wanna cover me That's right